평양 철도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이 새로 1도서 준공했습니다. 준공식이 13일에 진행되었습니다. 관계 부문,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도서관에는 전자열람실, 원격강의실, 종합강의실, 외국어 시청각실을 비롯해서 교육 및 과학연구 사업과 학생들의 학과 학습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거뜬히 갖춰져 있습니다.